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모닝 챔피언스.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February 19th is Friday. DJ 이근철 천천히 부드럽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억력이 참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서 걱정이라는 분들도 있으시죠? Oh, yes. As we get older, we learn things. You want to hear a good tip on how to improve your memory? 어? Make time for friends. 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라고요? 이게 많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아니, 공부하지 말고 놀란 얘기인가요? Well, now we hear about this. This actually a scientific study tells us. 아? Healthy relationships is the ultimate brain booster. Yeah, in one recent study from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yeah. for example,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ith the most active social lives had the slowest rate of memory decline. 아, 그렇다면 뭐 멀리 갈 거 있을까요? 전 세계 1억 5천만 GMP어들을 친구로 바로바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That means join the club to stimulate your brain with the JJ Brothers. There you go. Whatever you're doing, keep your brain active. That's gotta be good for you. 맞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They won't let you down. Okay, go. that's the name of the band. Okay, really? Go. Yeah, okay, go. The song is I Won't Let You Down. 네, 방금 듣고 오신 신난 노래는요. Yeah, it's a very energetic, good band. Okay, go with I Won't Let You Down. 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I Won't Let You Down. 가도 좋아요. Okay, go. Okay, go. 아, 아까 EMR 했을 때 뭐야? 그러니까 그룹 이름이었어요. It's a good 이제. band name. 네. Yeah.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well,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Kim Soo-min. 네. 최근에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 GMP-입니다. 취업 준비하던 시절 굿모닝 팝스 덕분에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JJ쌤들 덕분에 힘든 시절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턴 출근길에 함께할게요 하셨어요. On the road again together. Of course, we're proud and happy to join so many GMP-ers like Kim Soo-min on your way to and from work. 맞습니다. 출근길에 들으시고요. 퇴근길에 복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눠주셔도 되고요. 직장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취업도 멋지게 하시잖아요. 우리 김수민 가족, we are so proud of you. 사연 남겨주신 김수민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very nice. Congratulations. 네,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굿모닝 팝스 검색하시고요. Visit our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여러분의 마음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콩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Good Morning Pops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난 회차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We're gonna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오늘의 주요 표현들 한꺼번에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Here we go. What did you see in me? 나의 어떤 점을 본 거야? What did you see in me? I'm gonna reap what I sow. 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I'm gonna reap what I sow.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오래 안 걸려.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이렇게 세 가지 표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재밌고 유쾌한 수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Maxi Poku, Jaemin. Thank you very much, GMP. Stand by for those expressions coming right up. 감상의 재미가 두 배가 되는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back, GMPers, to our movie for this month, Ant-Man. 네, 2월의 영화. 적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강력한 힘을 내는 슈퍼히어로 바로 Ant-Man. 자, 오늘 만나볼 장면은요. On what pages? GMPers, let's open those books. Today our movie episode is right here, pages 148, 149. 네, 1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What's happening there? You know, every good story has a hero and a villain. Well, we as our know, our villain is Darren. He's in charge of this big company. Mm-hmm. He's got big plans, but we know they're not good plans.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악당인 Darren이고요. Yes. 아주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We should also remember at one point many years ago, he was the student, the protege of the very smart Hank. 맞습니다. 당연히 Hank 박사의 수제자였잖아요. Yeah. 자, 바로 왼쪽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헹크 박사와 그의 딸 홉 그리고 스캇이 핀테크로 가서 데런이 개발한 옐로우 재킷을 훔칠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런이 헹크 박사를 찾아오죠. Right.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이 영어로 연결될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round of imagination. Starting tips. I know this is odd, but I'd like you to be there. This is my moment. I want you to see it. Sure, Dad. Yeah, sure. I'll be there. What did you see in me? I know what you mean. All those years ago, you picked me. 네, 뭔가 텐션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Yeah, you know, and these, both of these men are speaking very casually.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they're saying. Both of them, yeah. Okay. Yeah. What's in your mouth? Tongue. Yeah, they're both not speaking clearly.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what did you catch? They used the word odd, O-D-D, odd. 네, 이상한, odd도 들렸고요. 그다음에 뭐 my moment. Ooh, moment. 네, 그다음에 see mm-hmm. in me. Oh, easy vocabulary. 네, 내 안에서 뭘 봤니? 뭐 이런 건가요? Mm-hmm. 네, 그다음에 picked me. Ah, good expression. Picked me. 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 You chose me. Mm-hmm. 이런 얘기인데. 자,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은요. 언제든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장면 연상해 보세요. What's up? 데런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그곳에 있어줬으면 좋겠군요. 내 최고의 순간이니까. 예, 당신이 그 순간을 지켜봐 줬으면 해요. 그랬더니 헹크가 물론이지, 데런. 좋아, 가도록 할게. 그랬더니 데런이 갑자기 저의 어떤 점을 보신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랬더니 데런이 아이, 수십 년 전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거 상황 머릿속에 떠오르실 테니까요.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I know this is odd, but I'd like you to be there. This is my moment. I want you to see it. Sure, Dad. Yeah, sure. I'll be there. What did you see in me? I know what you mean. All those years ago, you picked me. 네,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 안다는 뭐예요? 난 알아요. 그래서? I know. 네, 내가 알죠. 이것이 이상하다. 물론 이상하는 strange를 쓰셔도 돼요. Yeah, I know this is odd. 네, ODD예요. Yeah, there is tension between Darren and Hank, a lot of problems, and that's why it's strange, that's why it's odd. I know this is odd. 맞습니다. 그래서 odd는 참고로요, 이거 말고 홀수 있죠? odd numbers가 있고 even numbers가 있어요. Yeah, even and odd. 맞습니다. 그래서 even은 평평하냐는 뜻이니까 짝수고요. 그다음에 odd는 홀수를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good pronunciation too because if your O is too strong, ode, O-D-E is another word that means like a musical poem about someone. 맞습니다. Not ode, but odd. odd라고 하셔야 되고요. 발음을 ode처럼 하시면 Yeah, Ode to my family. Exactly. 송시라고 하잖아요, 송시. So again, I know this is odd. 네, 송시는 OD이고요. 자, 당신이 그곳에 있어줬으면 좋겠군요. 뭔가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 I would like 이 표현 쓰잖아요. Yes, I'd like you to. 네, 당신이 어디에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to 다음에 동작. But I'd like you to be there. 좀 이상한 건 알지만 거기에 있어 주셨으면 해요. Yeah.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멋진 순간을 뭐라고 합니까? Yeah. Success and glory, huh? Uh-huh. This is my moment. 네. 이거 moment라는 표현 앞에 이렇게 my, you or her 이렇게 쓰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This is my moment. 네. 그다음에 거기서 네. 당신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건방지게 I want you라고 얘기했어요. I want you to see it. 네,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Easy question, easy answer. 아. I want you to see it. What is it? The special moment. 그렇죠, yeah. My moment there. 자, 그러니까 내가 how successful I am. Yeah. Now you realize, right? You know, I don't believe it. I think he's not really wanting Hank to be proud. Mm-hmm. I think he's gloating, he's bragging. 맞습니다. Or taking revenge. Yes. 네. 자, 그러면서 헹카 얘기하죠. 물론이지, Darren. Yeah, sure, Darren.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내, 딸도 있고 그다음에 yeah. 거기에 스캇도 있으니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right. 같은 말을 반복하면 sure, sure 하면서 그죠. Sure, Darren. Yeah, sure. 네, 갈게 내가. I'll be there.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점을 보신 거예요, 저한테? Oh, what did you see in me? 금방 한 번에 이해되죠. 내 안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라는 얘기는 potential이 뭔지 보셨나요? 라는 얘기겠죠. Yeah, again, the feeling is what good things, yeah? Mm-hmm. What did you see in me?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no의 반대말은 not. Oh, I don't know. 네,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네, 그랬더니 아니 그 예전에 말이에요. All those years ago. 나를 선택했잖아요. Pick. You picked me.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 텐데 다 외우려고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를 큐를 잡아서 하시다 보면 다른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걸 다 해야지 완벽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인간이 nobody's perfect. Mm-hmm. You don't have to memorize everything. Sure. Okay. Focus on one or two key expressions. Good idea. 가겠습니다. 자, 책을 덮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아니 당신이 그곳에 있어줬으면 좋겠군요. 그러면은 odd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중에 I would like you. 다음에 동사 쓰는 거죠. to 동사. I know this is odd, but I'd like you to be there. 네. 나의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당신이 그 순간을 지켜봐 줬으면 해요. 해서 moment란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want. This is my moment. I want you to see it. 어, 물론이지. 대런, 그래. 가도록 할게, 내가. Yeah, sure, Darren. Yeah, sure. I'll be there.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저의 어떤 점을 보신 거죠? 에서 바로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에서 no랑 mean. Huh? I don't know what you mean. 아니, 수십 년 전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ago 하고 그 다음에 바로 chose의 다른 말, 바로 picked. All those years ago, you picked me. 네, 좋습니다. 자, 발음은요. What did you 할 때 빨리 하면? What did you? 아, 벌써 이 발음은 그냥 몇백 번도 더 해드렸어요. Yes. 네, 그 다음엔 I want you to 할 때 빨리 하면? I want you to. 네, want you to. Want you처럼 들리는지. 잘못 들으면 어, you로가 one euro가 있고 two euro가 이런 건가요? I want you to see it. 네, I want you to see it. 자, 실제 그렇게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확인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 know this is odd, but I'd like you to be there. This is my moment. I want you to see it. Sure, Dad. Yeah, sure. I'll be there. What did you see in me? I know what you mean. All those years ago, you picked me. 네, 실제로 I want you to see it 이렇게 들렸고요. What did you? 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What did you see in me? 제 안에서 뭘 보신 건가요? 요거 세 번 확인.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네,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What did you see in me? Yeah. What did you see in me? 네. What did you see in me? Yeah, what did you see in me? 이렇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right. 여러분은 명확하게 하셔도 돼요. 자,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별거 아니지만 shout out loud, get your confidence back and boost up your energy. Here we go. 가겠습니다. 저한테서 어떤 점을 보신 거예요? What did you see in me? Your turn. Okay, everybody. So what do you see in me right now? Every day? Now, what did you see in me long time ago? What did you see in me? I did, you know, see something. Oh, that's nice. Yeah. What did you see in me? I saw nothing. Emptiness. I saw nothing. Black heart. What did you see in me? All right, one last time. What did you see in me? Okay, I said I saw that thing, nothing. Oh my. Say 반도하긴.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저한테서 어떤 점을 보신 건가요? 라고 했어요. In me. Yeah, what did you see in me?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어딜 보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해서 자, I do well. Yeah, what made you think I could do well. 네, 잘할 수 있을 것. 그 어감은 뭐뭐 할 수에서 could가 쓰인 거죠. Yeah, what made you think I could do well? 다른 말로 하면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Potential. 아, great word. Potential. P-O-T-E-N-T-I-A-L. What potential did you think I had? 네, 어떤 potential을 did you think 생각하셨나요? I had, 내가 가지고 있다고. Yes, what potential did you think I had? 네, 좋습니다. So, what do you see in the whole dialogue? All right, let's go and check it out. I know this is odd, but I'd like you to be there. This is my moment. I want you to see it. Sure, Dad. Yeah, sure. I'll be there.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I don't know what you mean. All those years ago, you picked me.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주말에 영화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만나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멋진 beautiful 아, voice. Great entertainer Sting has a song for us called Mad About You.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의 CD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Pops English. Shawn Mendes의 Stitches.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Yeah, now the song Stitches did reach number 4 on the Billboard Hot 100 chart back in 2015. 네, 작년에 바로 Billboard 100 chart죠. Hot 100 chart에 4위까지 올랐대요. Very nicely done. 네, 좋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GMPers, please join us now in our GMP books. You can look at the lyrics on page 150. 네, 150페이지 들려주세요.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et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자, 가사를 아시면 더 여러분의 문화가 된다고 그랬죠? Here we go. By the way, looking at this whole verse, I don't really see any very difficult vocabulary, so this should be okay for us. Uh-huh. Goes like this.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M-O-T-H는 나방이에요. 나비와 나방이 잘 구분되어야 되듯이 butterfly하고 moth은 다른 거죠. Yeah. M-O-T-H, moth. moth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flame은 불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방이 불꽃에 D-R-A-W-N, 끌리는 것처럼. Yeah, we've all seen this so many times. A moth wants to go close to the flame, mm-hmm. and what happens to it? Yeah. Burn themselves. Well,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맞습니다. L-U-R-E, lure.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 mm-hmm. 미끼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끼를 써서 하는 낚시를 루어 낚시라고 하잖아요. Lure fishing. Yes. 예. 자, 그래서 나를 꾀었다는 뜻입니다. 예, L-U-R-E-D. Oh, you lured me in. 네, 나를 꾀어서 유혹했고 그래서 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sense the pain. 네,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 거니까 고통이 옆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Yeah, like that moth flying around the fire. He thinks he enjoys it, but he's actually getting injured. 맞습니다. And also this guy says, oh,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ooh, cold to the touch. 네, B-I-T-T-E-R 하는 것은 쓴이란 뜻이니까 따뜻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sweetheart가 아니고 bitter heart. 아, 결국은 냉랭한 가슴인 거죠. 그게 cold to the touch. 만지기에는 아주 냉랭한, 아주 그런 부드러운 그런 가슴이 아니고 냉랭하고 못된 가슴. Yeah, that's what that means. She's not caring, not very loving. Yeah.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이게 속담이에요. 그렇죠? You reap, R-E-A-P, 거둬들이다, 수확하다는 뜻이고요.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what you sow 해서 S-O-W 하면은 파종하다는 뜻이죠. That's right. If you sow tomato seeds, you reap tomatoes. 맞습니다. If you sow good, you reap good. You sow bad, you reap bad. 네. I'm gonna reap what I sow. 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표현인데 그걸 갖다가 아휴, 내가 사랑에 빠진 거, 내가 지금 냉랭한 가슴으로 가슴앓이 해봐야 내 잘못이지. It's all my fault. Yeah, yeah.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I'm left. 나는 남겨졌죠. 그 다음에 see red라고 하면은요. 빨간색이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원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죠. Yeah.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날 때 see red라고 합니다. Ooh,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혼자서 화를 내면서 남겨져 있네요. 라는 얘기는 당신은 없고 나 혼자 열받고 이런 얘기죠. Mm-hmm.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I am going to reap what I sow.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Mm-hmm.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을 선정했는데요. 그 안에 바로 Shawn Mendes가 포함됐다고 하죠. Yes, he was selected for that in 2014 and 2015 consecutively. 네. So, where was your name? Yeah, they forgot the spelling of my name. That was 그러니까요. The problem. 네, 10대. 자, 게다가 2016년 People's Choice Awards에서는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Yeah, he's a very lucky guy. You know, Taylor Swift, a big star. She's been on world tour for her album 1989. Well, Mendes was able to open for her. How lucky is that? 와, 멋집니다. 그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그의 노래 예, Stitches 오늘 가사 부분 내용은 다 아시니까 존슨의 목소리로 마무리합니다. Here we go. Just like a moth,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자 여섯 줄인데요. 세 줄 세 줄 묶어서 네, 경쾌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sing together. Just like a moth thro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자, 여러분.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여러분.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좋습니다. 자, 이 그 Shawn Mendes는 발음을 예, touch라고 안 하고 touch, touch. Yeah, he's using artistic license in there to change his pronunciation a little bit. 아,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발음을 달리해도 뭐 그냥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m-hmm. 여러분이 뭔가 안 들을 때 여러분 탓을 하지 마시고요. Don't blame it on yourself, okay? Right. 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I'm gonna reap what I sow.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Why don't you reap the song now? Shawn Mendes. The song is called Stitches. GMP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주봉 씨. 아들 만수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데? 아유, 산신령님, 거기 계시오? 저 최주봉이 왔시오. Oh, hello, 주봉. 아유, 산신령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시요. 아유,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Oh, what's that? Are you also going to take a trip? 우리 만수 비행기 타고 외국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그 소원을 들어줄까 해서요. 근데 제일 커다란 걱정이 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대요? Well,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게 오래 안 걸린다고요? 아유, 세상 참 좋아졌네. 고마워요. 당장 신청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to go? 아유, 가까운 일본으로 3박 4일 다녀올까 해요. 아유, 온천 여행 갈라고요. Oh, you don't need a visa to go there. 워메, 참말이래요. 아유, 저는 외국에 갈 때는 무조건 다 필요한 줄 알았구만요. 아유, 귀찮게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좋네요. 아유, 감사해요. Oh, well, are you going to buy me a gift because I gave you a good tip? 당연하지요. 얼른 댕겨올 테니까 저랑 우리 만수 없는 한국 잘 지키고 계세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오래 안 걸려.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뭐뭐 하는 것은 ing죠. Mm-hmm, yes, applying, A-P-P-L-Y-I-N-G, applying. 네, applying 다음에 뒤에 뭐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for가 나옵니다. Applying for. 그 다음에 visa. A visa. 네, 그래서 V-I-S-A고요. 온라인으로. Online. 네, 이거 오래 안 걸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not. Yeah, does not or 네. doesn't. 네, 그 다음에 뭐뭐 걸리다, 시간 걸리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요? Take. 예, take예요. Take.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니까 a long time. Let's put them together.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오래 안 걸려.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네, the full sentence one more time.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요거 8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Oh, here we go. Page 152. 네, 152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뭐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 take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에서 apply for a visa.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네, 두 번째, 부산까지 운전해 내려가는데 오래 걸린다니까 이번에는 오래 걸린다에서 takes a long time. Yes, yes, driving down to Busan takes a long time.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getting used 아니면 getting accustomed. 다른 말로 하면 getting acclimated. Yes, great word, acclimated. Getting acclimated takes a long time. 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는요,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건 오래 걸리지. 바로 preparing something. Preparing family meals takes a long time. 예, 그런 점에서 주부들, 예, 주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Fathers also cook. 아 그렇군요. 자, 아버님 요리하시는 아버님들께도 감사드려요. Preparing family meals takes a long time. 자, 다섯 번째, 교통이 막히는데 시내를 가로지르는 건 오래 걸리잖아. 라고 해서 뭘 가로지르는 거는 cross라고 하죠. ing만 붙이시면 돼요. 아, 예.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네, 패턴 자체가 동사 ing takes a long time이니까.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네, 실제로 막힐 때 이거 뭐 강남에서 강북, 강북에서 강남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막히잖아요, 그렇죠? Yeah, most cities of course have the same traffic problems. 자, 여섯 번째, 정상까지 오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Getting to the top. 아, getting to the top takes a long time. 네, 겨우내 살찐 것을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해서 losing weight인데 어떤 weight였어요? You gained during the winter time. Don't look at me. Losing winter weight takes a long time. I thought you were in hibernation. Ah, winter weight. Losing winter weight takes a long time. 자, 근데 여덟 번째는요. 기술을 한 단계 올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해서 뭔가 밟고 올라가는 거죠. Step up, 그래서 stepping up. Oh yeah, improving, yeah.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잔쌤이 해주신 것처럼 improving your skills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takes a long time. Okay, one more time. Oh, something takes a long time. First one, give it a go. Applying for a visa online.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Next one, number five, crossing town in traffic.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Next one, last one, give it a try, stepping up.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2-2-2. Now you're given 3 photos. That's right. Please join us on page 153. At the top of the page, the first photograph shows us a fountain pen. By the way, that's called a fountain pen. And the word visa is written there. 맞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오래 안 걸리잖아. 요거 영어로 도전. Is it better to go to the embassy?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Is it better to go to the embassy?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대사관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라고 하세요. The embassy. Is it better to go to the embassy? 네, 그랬더니 반응이 아니야.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오래 안 걸리잖아.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딩동댕.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ESTA, 그래서 ESTA라고 하잖아요. 비자 신청하는데 기껏 해봐야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신청하시고 그냥 출국하셔도 되고. You know, after living in Korea for a very long time, I kind of got used to being able to go directly to almost anywhere. And then I thought about it in America. If you live in a faraway city, you can't. It's just impossible to 그러니까, go to the embassy. 예, 그러니까 그때는 online applying is more convenient.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Yeah,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bumper to bumper traffic. 네, 교통 체증 속에서 시내 가로지르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 영어로 도전. Please don't be late.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Please don't be late.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늦지 말아요. Please don't be late. 이라고 얘기했더니 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Crossing town in traffic takes a long time. 딩동댕. 자, 그다음에 the third photo. Well, in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you can see a gentleman is using what's called a drill press. 맞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드릴이 돌아가면서 파이는 거잖아요. Oh, it takes a lot of skills to use a tool well. 기술을 강화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영어로 도전. I'd like to get good at this.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I'd like to get good at this.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아, 이거 잘하고 싶은데. I'd like to get good at this.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get good at this가 쓰인 거고요. 반응은 기술을 강화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Oh yeah. Stepping up your skills takes a long time. 띵동댕. 자, Kiss English 패턴까지 정리했으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들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John's magical recap. 어, oh, our very good friend Bingsu has been studying all winter preparing to take an English language exam. And I want to say, Bingsu, congratulations. Because you've worked so hard, I'm going to send you on vacation. That's not difficult.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And you'll be able to get that right away. And I want you to know you're going to reap what you sow. You studied very hard, so you'll do very well. And he sent a message to me, what did you see in me? He means, why did you choose me for this gift? And I think, Bingsu, what I saw in you was a suitcase. Suitcase? Yes, yes. 아, he can travel. 네, 좋습니다. Hey!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거기 남겨주시면 돼요.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Okay,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Pop's English, we talked about an insect that is attracted to the flame, to the fire. What's the name of that insect? 네, 나비왕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죠. 자,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아시는 분들은 바로 참여하시고요.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Yeah, this is from Manfred Mann, Do What Diddy Diddy.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자, 세 번만 딱 집중하시면 오늘의 핵심이 다 들립니다. 나의 어떤 점을 보신 건가요? 그러면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되게 간단하죠. 내 안에서 뭘 봤길래요? What potential did you see in me?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Yes, what did you see in me? 세 번 확인.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All right, Jason. Hey, John. Not very clear, huh? What did you see in me? What did you see in me? Right. 자,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아, 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Ah, yes. I'm gonna reap what I sow. R-E-A-P는 수확하다. 그 다음에 S-O-W는 sow예요. Sow에서 바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종하다는 뜻이죠. I'm gonna reap what I sow. Who's gonna sing for us? The young singer is Shawn Mendes.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네, 자 멋진 노래였고요.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몸무하는 게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Doesn't take a long time. 네, 걸린다고 할 때는 something takes a long time. Right. 네.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는 거.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 네, 오래 안 걸려요. No, it doesn't take a long time. 자, one more time. Applying for a visa online doesn't take a long time. 2월 19일 금요일 Good Morning Pops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we've got Everything But the Missing Girl here. Yeah, the name of the band Everything But the Girl. Their song is Missing.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And you can tel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